있지요. 있지요. 내가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그래 바로 있지요. Yeah, yeah. That's right. Be with you. You and I, you and I. 너를 느낄 수 있어. 꿈만 가진 일들은 영원처럼 기억되겠지. You can touch, you can feel. 좀 더 가까이 와줘. 두근대는 심장 소리가 멈추지 않도록.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지. 내가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나고 버려진 마음들을 돌기에 너무나 가난한 사랑밖에 몰랐어. It's you.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은 한 사람. You and I. 지켜